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919년 3월 1일, 오늘은 조선민중이 일제에 맞서 봉기한 날입니다. 95년 전 이날 조선민중은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가라 고 외치면서 일제 군인과 경찰에 맞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조선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벌어진 이 거적적인 민중항쟁은 비록 적수공권, 즉 맨손으로 싸우다가 가슴 아픈 희생도 컸지만 일제 식민지 통치를 뒤흔들었고 이후 만주에서의 무장투쟁과 국내에서의 지하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진리는 3.1 민중봉기가 준 피해 교훈입니다. 또한 3.1 민중봉기를 계기로 조선민족해방의 지도세력이 민족 부르주아지에서 진보주의자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인도와 조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3.1 민중봉기를 계기로만 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간도 대지진 때에도 반복됐으며 심지어 해방 이후 조선으로 귀국하는 조선인들이 탄 오키시마 마루호를 폭침시키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징병 징용으로 끌고 간 조선인의 숫자가 850만 명이니 그 과정에서 죽은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전쟁 성노예로 20만을 끌고 다녔으니 이 과정에서 죽은 숫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일본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사죄를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간의 코리아전에도 개입해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코리아 민중의 희생 속에 경제를 부활시켰고 기만적인 남코리아 일본 협정으로 다시 코리아 반도에 기어들어와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현재도 시스템적으로 식민지 초과 이윤을 수탈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니 야스쿠니 심사참배니 일본군 성노예 역사 부정이니 하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대동아 공영권의 파쇼적 망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거리에 빌리 브란트 전 서독수상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도로로 난 유리창에는 커다랗게 폴란드를 방문해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유명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서독과 일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체 사죄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일본.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아베가 이끄는 일본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재균형이니 아시아 중심축으로의 이동이니 하면서 일본군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고 남코리아의 박근혜가 선친 박정희처럼 남코리아 일본 간의 군사외교적 결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로 흥한 자 불로 망하는 법. 제정신을 못 차린 일본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 맞는 정의의 응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